Somebody pass up, but I'm thinking about you. Somebody pass up, oh, oh, oh. Somebody pass up, but I'm thinking about you. You, oh, oh, I'm thinking about you. 당신은 누굴 사랑하는가, 또 누굴 생각하는가, 또 누굴 기억하는가, 또 누굴 미워하는가, 누굴 위해 사는가, 또 누굴 위해 우는가, 누굴 위해 우는가, 이것이 사랑 아닐까. 사랑이란 단어의 그 거창함 덕에 쉽게 잊고 사는 것이 말야 사랑이라 해.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그대일까, 그대일까, 아니면 미화된 기억 저편의 그대일까, 그대일까. Somebody does love, but I'm thinking about you. Somebody does love. Okay. 인간관계란 정말 어려워 역시. 애초부터 맞지 않는 거였어. 우리 둘 사이 간극을 좁혀보려는 것 자체가 없지. 기억도 미화되기 마련이야. 벌써 희미한 것처럼 영원을 노래하던 우린 없어 마치 꿈처럼.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말야 그댈까, 아니면 후회와 미련이 남는 그댈까. Somebody does love, but I'm thinking about you. Somebody does love, but I'm thinking about you. You, oh, oh, oh. 아니면 추억 속에 묻어버린 그대일까. 그래서 난 그저 말없이 웃어보려 해. 미화된 그때를 회상하기엔 수고스럽게. 우리가 추억하고 있는 건 그대일까, 아니면 추억 속에 웃고 있는 그대일까.